제1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 성원들이 신천 박물관을 참관하고 미제 침략자들의 극악한 인간 도살 만행을 준열히 단조했습니다. 그들은 미제 야수들은 400명의 무고한 어머니들과 102명의 천진한 어린이들을 따로 갈라 가두고 수류탄과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였으며 무고한 인민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강목과 쇠몽둥이로 때려 죽이다 못해 산 사람의 머리에 대못을 받고 지어 어린이들까지 생매장하는 등 몸서리치는 살육만행들을 감행했다고 하면서 절천지 원수 미제 살인귀들을 이 땅에서 당장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